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보면 그 아이들이 때로는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마냥 웃고 아주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리 부모의 마음도 그렇게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즐거워할 때 부모가 무슨 걱정을 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린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걱정을 함께 한다고 하면서 이 어린애가 한숨을 푹푹 쉬고 컴컴한 얼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너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라면 누구나 그 자녀가 항상 해맑고 또 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세요. 사실 그건 하나님만이 아니죠. 우리도 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우리 교우들을 만날 때 여러분 뭘 기대합니까? 서로 해맑게 웃으면서 반가워하고 또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서로 기대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낯선 도시에 가서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어디로 가야 할까 생각하다가 교통경찰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좀 여기 갈 만한 좋은 교회가 있습니까? 했더니 그 교통경찰이 이 가까이 있는 교회가 있는데도 굳이 저 멀리에 있는 교회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고 와서 나중에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굳이 그 멀리 있는 그 교회를 추천을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교통경찰이 저는 무엇이 좋은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교회 교인들은 항상 즐거워합니다. 항상 얼굴이 기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추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항상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교회 문 밖을 나서면 항상 그 얼굴이 즐거운 얼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즐거운 얼굴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사람은요, 즐거움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 유아주부 아이들, 또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요, 교회 오면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질 않아요. 교회 조금만 더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교회가 즐겁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교회가 즐거워야 돼요. 최근 한 10여 년간 여러분 TV 프로그램에 가장 많아진 게 뭔지 아십니까?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소위 말하는 예능 프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드라마나 이 다큐멘터리보다도 예능 프로에 열광하고 빠지는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웃게 돼요. 바로 인간은 이 즐거움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요, 세 가지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 가지 즐거움. 먼저는 감각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쾌락적인 즐거움이라 그러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이런 욕구가 채워질 때 얻는 즐거움입니다. 두 번째 즐거움은 성취적인 즐거움입니다. 무언가를 해내고 이루었을 때, 가령 오랜 연습으로 아주 큰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그 밀려오는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한 즐거움입니다. 온전한 즐거움. 이 즐거움은 그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즐거움이 온전한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즐거움에 관하여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은 그가 지향하는 즐거움에 따라서 그 결정이 되고 나중에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돈을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아, 그 사람은 돈만 쫓아간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될 수밖에 없어요. 한 의사가 밤만 되면 이제 병원 문을 닫고 그날 번 돈을 세는 것이 그렇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어요. 돈을 셀 때면 하루의 피곤이 싹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즐겁게 돈을 세는데 이분이 믿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돈은 그렇게 세면서 오늘 병원을 찾아온 영혼들 중에 몇 사람이나 구원받았는지 건세어 보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에서 뭘 하다 왔느냐 물어볼 때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 저는 밤마다 그날 번 돈을 세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내가 이 병원에 돈 버는 것보다도 틈나는 대로 전도하는 일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즐거워하다라는 말이요 세 번 나옵니다. 2절에 나오고요. 2절에 나오고 3절에 나오고 또 11절에 나옵니다. 11절. 근데 이 헬라어가요, 이 즐거워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카우코메타라는 그런 말인데, 이 카우코메타가 의미하는 즐거움은 우리가 아는 보통의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차원의 그 즐거움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즐거움을 어떤 곳에서는 자랑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기쁘고 즐거운 나머지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서 가슴이 벅차서 다니면서 막 자랑하고 소문을 내는 그런 즐거움이 바로 카우코메타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랬지요? 성경에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이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었는데 갑자기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을 했어요. 여보시오, 내가 만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이 너무나 그 즐거움이 주체할 수 없어서, 혼자 간직할 수가 없어서 기뻐했습니다. 그 즐거움의 근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도 이 주체할 수 없는 이 즐거움을 가진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왜 그런가? 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가?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지내왔습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걸어왔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이 다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겨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슬픔도, 걱정도, 미움도, 분노도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겨납니다. 감사가 생겨납니다. 즐거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은혜의 핵심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핵심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의롭다 하심의 은혜입니다. 의롭다 하심의 은혜. 한번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의 은혜. 여러분, 우리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로움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악한 것, 죄에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가 의롭다고 여겨지고 생각이 될 때 우리 마음이 기뻐요. 아, 내가 이렇게 의로운가?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요, 우리 인간의 의는요, 인간의 의는 지속성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의로운 생각과 행동을 하면 내 마음에 좀 의로운 것 같고 기쁘다가도요, 내가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하면 이내 내가 가장 악한 존재로 여겨진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인간 스스로가 노력해서 얻은 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룬 의, 내 행위로 얻은 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잠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온전한 의는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했으니요? 받았으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이루었으가 아니라 받았으니.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날 보기에는 내가 절대로 의롭지 않아요. 내가 죄가 많습니다. 분명히 나는 아주 악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과연 받아주실까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날 보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것 같고 외면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여전히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의 은혜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기쁜 거예요. 자니와 셀리라고 하는, 남자아이는 자니고 여자아이는 셀리라고 하는 남매가, 두 아이가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손주들이 너무나 예뻐서 선물을 뭘 줄까 하다가 새총을 선물로 주었대. 새총을요. 이 잔이라는 남자아이가 총 쏘는 연습을 하다가 그만 할머니가 너무나 아끼는 오리를 쏴주겠어요. 그 순간 이 아이가 막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그 오리를 장작더미 안에 숨겨두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근데 아무도 못 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여동생 셀리가 그걸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식사 후에 할머니가 이 셀리에게 설거지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 셀리가 말합니다. 할머니, 오늘은요, 저 자니가 할머니 부엉이를 도와드리겠대요. 그렇지, 자니? 전혀 깜짝 놀라는 거죠. 가서 속삭입니다. 자니, 오리를 기억하지? 난 다 봤어. 이 자니가 자기가 한 일이 들통날까봐 설거지를 합니다. 할머니를 도와줘요. 또 할아버지가 이 자니를 데리고 낚시를 가려고 이 셀리에게, 셀리야, 너는 집에 남아서 할머니 저녁 준비를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이 셀리가 웃으면서, 할아버지, 오늘 자니가 할머니 저녁 준비를 돕기로 했어요. 그렇지, 자니? 자니에게 속상합니다. 오리를 기억하지? 이렇게 며칠 동안을 지내고 나니까 이 자니가 뭐 아주 죽을 맛인 겁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는 결심을 하고 할머니에게 가서 다 고백을 합니다. 자백을 해요, 할머니. 내가 이만해서 그만 할머니 꼬리를 죽였어요. 그 말을 다 듣고 할머니가 야단을 칠 줄 알았는데 이 자니에게 상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니야, 할머니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단다. 그리고 내가 그걸 나에게 말하기만 하면 다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단다. 자니야, 잊지 마라. 네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너는 여전히 내 사랑스러운 손자란다. 이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이룬 의가 아니지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약해요. 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입혀주시는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굴 믿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가장 크고 영원한 즐거움의 원천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심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도 이 은혜 때문에 변화된 것입니다. 그 포악한 사울도 왜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었느냐? 이 의롭다 하심의 은혜.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도저히 저 사람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사울을 받아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의 화평의 은혜입니다. 화평의 은혜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의롭다 하심의 은혜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믿는 자의 즐거움 어디에 근거하는가?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아는 사실이 뭔가요? 뭐냐 하면 화평해야 즐겁다는 거예요. 화평해야 즐거워요. 여러분, 누군가와 화평하지 않아 보세요. 누군가와 반목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요,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다.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하는데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화평입니다. 여러분, 화평해야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화평해야 돼요. 어떻게든 화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화평을 얻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화평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야 하는 화평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태양을요,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가면, 걸어가면 어떻습니까? 이 해를 온몸으로 받고 가면 이 몸이 얼굴이 밝고 따뜻하고 건강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해도 이 해를 등지고 가면 어떻습니까? 그림자 가지고 컴컴하고 어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인생의 해가 되시는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니까 인생이 어둡고 침침하고 우울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면요, 뭘 해도 기쁘지가 않고 즐겁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해 보세요. 뭘 해도 기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어딜 가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 삶은 태양을, 인생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받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온몸으로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화평한 삶이에요. 한 교회 여집사님이 자기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그 남편이 드디어 교회에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너무 감사해서 이 남편과 목사님을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이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예, 저희 친척들이 교회에 다니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천주교를 다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목사님이 되묻기를, 그게 얼마나 비용이 들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글쎄요, 담뱃값 정도면은 괜찮겠습니다. 아니, 왜 굳이 담뱃값 정도인가요? 물었더니, 예, 제가 예수를 믿으면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그 담배 끊은 돈을 예수님께 드리면 될 것 같아서요. 그 마음이 그래도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넉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편이 그 후로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등진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주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굴이 환하게 펴지고 교우들과 교제를 하고 선교 활동도 하고 많은 교우들이 그를 도와줍니다. 근데 얼마 후에 보니까 이분의 헌금 액수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었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비용이 좀 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편이, 네,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술까지 끊어서 술값도 보탰지요. 술값도 보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남편이 얼마나 기쁘고 기특합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아내의 기도와 권유로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보니까, 야, 이것이 새로운 인생의 즐거움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요, 정말 인생에서 그 어떤 것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 하늘의 즐거움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해 보세요. 무엇을 하든 기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의롭다 하심의 은혜, 두 번째는 화평의 은혜고,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가장 복된 인생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어렸을 때 소풍을 가게 되면 언제가 가장 행복한가요? 소풍 가기 전날입니다. 그날이 가장 행복해요. 정작 소풍 간 날은요, 돌아올 때는 녹초가 되고 별거 아니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소풍 가기 전날, 야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도시락이 맛있을까? 소풍을 바라고 기대하는 게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뭔가 바라는 게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바랄 게 있을 때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언가를 바랄 때 즐겁다면 뭘 바라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 썩어질 소망이요?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요?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때에 정말 우리 마음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 참 듣기 안 좋은 말이 뭐냐면 헬조선, 이 말이 좀 없어져야 됩니다. 헬조선,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최근 한국의 젊은이들이 헬조선, 헬이 뭐예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헬조선은 한국이 지옥 같다는 거예요. 살 때가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가장 순수해야 할 이 청년들이 자기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의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보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공부에, 학원에, 정말 그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정말 어떻게 저러고 살아가나.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도 미래가 없어요. 갈 직장이 없습니다.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그 청년들이 이것저것 다 포기합니다. 삼포세대. 삼포세대가 뭔지 아십니까?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해야 뭔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지금보다 못 살고 지금보다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래도 그때는 청년들에게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낭만이 있었어요. 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그랬을까요? 지금보다 더 어려웠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한국에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여러분, 한국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한국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교회의 놀라운 부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요, 교회와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와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정말 순수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믿지 않던 사람들도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정말 이 교회에 오면 천국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가진 것은 비록 없지만 그때는요,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천국의 소망, 천국의 영광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가 더 행복한 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밤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늘의 영광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우리 마음이 기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세요. 오늘 그 내용이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즐겁다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캄캄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바라봐지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여러분 이 찬송 여러분 찬송 가사로만 남으면 안 됩니다. 이 찬송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그 기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내 삶이 캄캄한 현실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세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인데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바라지 못하고 이 땅에 썩어질 것들만 바라고 산다면 그거는 성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세요. 그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왜 즐거우냐? 환난 중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때문이에요. 환난 중에도 주신 하나님 놀라운 선물.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네. 하도 여러분 이게 익숙한 말씀이라 그냥 나오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즐거움은 먼저는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 때문인데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도 즐거워하지만 환난과는 아무 상관없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 3절 마지막부터 다시 이는 환난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뭐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뭘 이룬다고요? 뭘 이룬다고요? 소망을. 그럼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환난은 뭘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말이잖아요. 세상에서는 환난이 뭐예요? 세상에서 환난은 망하는 꼴입니다. 환난을 당하면 어려워야 돼요.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환난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소망이 이루어집니까? 왜냐하면 그 환난의 끝을 믿는 자에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것 같으면은 믿는 자에게는 환난의 끝을 누가 붙들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아니 이왕 소망을 주실 것 같으면 그냥 이루어 주시지 아니 왜 환난을 주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환난을 주실까요? 두 가지의 귀한 보화를 만들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귀한 보화를 꼭 만드셔야 돼요. 뭐냐면 인내와 연단입니다. 이 두 가지 그릇을 꼭만 이 두 가지 그릇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입니다. 이것이 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것이 없이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어주시면 그건 아무 축복이 아니에요.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돼요.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고 인내하고 다듬어지고 인격이 연단되고 정말 누가 봐도 야 정말 예수를 닮은 사람이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이 그릇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그때 축복을 부어주실 때에 그것이 온전한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인내와 연단의 그릇은요 환난이 아니면 만들어지질 않아요. 환난이 아니고서는 인내와 연단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 금을 이 순금을 재련하는 과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재련이라는 게 그냥 뜨거운 물에 이 금광설 넣고 한번 휙 녹이면 만들어주는 줄 그게 아니더라고요. 한 번이 아니에요. 정말 그 과정을 보면 야, 금이 왜 귀한지를 알아요. 그 여러분 동광석 1톤 안에요 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1kg도 아니고 1톤 안에 1kg도 아니고 100g도 아니고 딱 15g, 20g이 들어있대. 1톤 안에 그 금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과정이 많고 심한지요. 부수고 잘게 부수고 그걸 녹이고 아주 수천도의 그 온도로 녹이고 여러분 수천대 용광로를 세 번을 살아남아야 순금이 된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은금이 같이 이렇게 추출이 되는데 그 은과 금을 또 분리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게 금이에요. 마지막 남은 게요. 여러분 그걸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 아하, 금이 이래서 귀하구나. 여러분 금이 왜 귀합니까? 그 연단의 과정이 너무나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금은요, 그 부수고 녹이고 약을 넣고 모든 과정을 다 이겨낸 게 금이에요. 마지막 남은 거. 오늘 여기 여러분 연단이란 말을 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다가요 깨지고 으깨지는 아픔이 있습니까? 그게 연단입니다. 주님을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데 마음이 막 물같이 녹을 때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금이 녹는 그 과정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아, 내 신앙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아니 근데 또 시련이 오고 또 시련이 오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이 과정을 견딜만 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나에게 왜 하나님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늘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알기 때문에 이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소망을 이루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의롭다 하심의 은혜, 화평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은혜, 그 은혜 때문에도 즐거워하지만 환난 중에도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을 이루는 걸 알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이 주일에 오셔서도 좀 웃으세요. 예, 웃는 연습을 이 주일만이라도 웃는 연습을 좀 하세요. 예. 서로 화평을 전하고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